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한 달 믿으셨든지 50년 믿으셨든지 간에 오늘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세 번째 찬송가 성가대들을 들었는데 우리 황주영 지휘자님과 또 반주자들 또 우리 귀한 성가대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도 목회를 30년 이상 했고 또 참 웬만한 뭐 수만 명들의 대형 교회도 많이 집회를 했고 대형 이 5개의 집회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사이공 한인 연합교회 성가대가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 한 것 중에서 또 본 것 중에서 제일 아름답고 좋습니다. 남녀 비율이 이렇게 비슷하고 또 특별히 테너를 훈련시키셨는지 교회마다 테너가 굉장히 약한데 이 교회는 유난히 다른 세부도 좋지만 테너가 얼마나 아름답고 고성으로 이렇게 조각돼서 아름답게 나오고 찬양의 은혜가 되고 또 우리 여러분은 지휘자님을 못 보시지만 지휘자님 그 지휘자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이 웃음의 광채가 얼마나 성가대원도 하나하나 축복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가대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옵기는 오디션이 세지기 전에 빨리 성가대에 가입하셔서 우리 성가대가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70명이 넘어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유다의 장자권이라는 말씀입니다. 장자라는 것은 가문의 대표요. 그 다음에 가문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그리고 그 족속 전체를 영광스럽게 빛내는 가장 뛰어난 인물을 장자라고 합니다. 우리 유다의 장자권. 성경의 역대상 5장 1절과 2절에 분명히 장자권은 요셉에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서 탈락되고 레위 시므온은 너무 잔인해서 탈락했고 다 탈락했는데 역시 요셉이 장자권을 얻었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인물은 아시다시피 참 학생으로 말하면 어릴 때부터 100점이냐 99점이냐 뭐 하나 틀렸냐 안 틀렸냐 할 정도로 모범 모범 모범 예, 완벽 완벽 완벽 그래서 예수님을 83가지나 닮았다라고 할 정도로 위대한 인물입니다. 요셉은 우리 노예로 있을 때나 또 보디발의 가문에서 가정 총무를 할 때나 아니면 궁정에 들어가서 80년 총리로 세계를 통치할 때나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모든 것을 맞고 세계를 살리는 위력적인 인물입니다. 요셉은 한 번도 진짜 우리가 죄가 발견되지 않는 그런 귀한 그런 종이기 때문에 요셉이 장자권 얻는 것은 누구든지 다 동감을 합니다. 많은 유다라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20점이냐 30점이냐 낙제를 면한 것만 해도 감사하는 상당히 인생을 함부로 형편없이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 49장 9절에서 12절까지 이 참 형편없이 살았던 유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창작권을 부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따 일곱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 유다라는 인물이 오늘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 유다가 인생 전반전에 얼마나 형편없이 살았던지. 두 번째는 유다가 극적인 전환점을 가져오는 것. 제가 여러분 잘 쓰는 존재론적인 혁명, ontological revolution, 존재론적인 혁명을 일으켜 전환되는 것. 세 번째, 그가 분명하게 돌이켜서 전환되자 너무 놀라운 복의 근원이며 장자권을 분명하게 구가하고 그가 장자로서 우리 이스라엘 족속 전체를 이끌어나가는 그런 족장의 리더로서 나서는 그런 모습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장자권의 축복을 야곱으로부터 유언적인 예언 예언적인 유언을 받는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요셉같이 그냥 100점 100점 100점 100점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를 포함해서 혹시 이렇게 낙제 지진부진 하다가도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유다같이 장자권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처음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첫 번째 유다가 얼마나 인생을 전반전을 참 잘못 살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3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 유다는 신앙 공동체며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놀라운 가문을 분열시키고 쪼갠 첫 번째 사람이 아니라 유일한 사람입니다. 유대는 유다는 신앙 공동체를 쪼개버렸어요. 가문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 연합을 깨버린 그러한 인물로서 성경에 시작되고 나옵니다. 저는 창세기 38장을 읽을 때마다 사람이 지뢰를 피해가듯이 안 읽고 넘어갔댔습니다. 왜냐하면 37장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비전을 주시더라. 형들이 아버지 엄마가 그에게 절을 하는 왕이 되는 꿈을 꾸고, 그러고 요셉이 39장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지만 거기서 가정총무가 되고, 그가 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갔지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서도 놀라운 역사를 받게 되고, 그가 또 궁정에 들어가, 그래서 쭉 50장까지 요셉의 스토리, 물론 야곱의 약전, 야곱의 족보지만, 그러나 이 요셉의 스토리로 쭉 14장이 찬란하게 나가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유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38장에 유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치 요셉과는 완전히 극렬하게 대조돼서 형편없는, 얼굴이 뜨거워서 더 이상 읽을 수 없는 그런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동침해서 뭐 아기를 낳고 도저히 얼굴이 뜨거워서 볼 수 없는 그런 야곱의 유다의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7장에서 38장을 항상 뛰어넘고 39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처남이 세 분 계시는데 처남 중에 한 분이 대강고등학교 나왔고 연대 나왔고 미션스쿨을 나온 그 양반이 예수를 압니다요. 그런데 그분이 항상 저에게, 형님 우리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야 걔 며느리하고 그 이야 시아버지하고 그렇게 동침하고 성경 그렇게 물러난 글을 읽다가 내가 성경 안 읽는다고, 난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데 거기 걸린 게 딱 오늘 이 38장이에요. 그래서 저도 가슴이 뜨끔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유다가 이렇게 형편없는 인생을 전반전에 살았지만, 그러나 획기적으로 그가 돌이켜므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얻어서 지금도 우리 전 세계 경제권의 90% 이상을 지금 담당하고 지구촌을 주물럭거리는 그러한 이 유대인들을 요셉인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로 부릅니까?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들의 사상과 철학과 세계관을 그래 이 조세피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게 유다이즘, 이 유대 사상 체계 철학이라고 함부로 말미암아 4천년 동안 유다의 장자권은 지금도 세계로 강물같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로, 첫 번째 우리 유다가 인생 전반전을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이 가문을 쪼개고 첫 번째 한 것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가나안 족속과 결혼을 했어요. 수아라는 사람의 딸, 그 부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가나안 족속의 수아라는 사람의 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가나안 족속, 그리고 그 가문의 하나님의 택하신 가문의 전통과는 전혀 상반되는 죄악을 결혼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껴졌죠. 더 나가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셋을 낳는데 이 자녀 교육에 철저하게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실패 정도가 아니라 아들 셋 중에 둘이 죽어버렸어요. 첫째 애는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죽여버리고, 두 번째 형사치수 같은 비슷한 이 레비트라는 그런 이 법에 따라서 형이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고 그 이름이 이 지상에서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생이 형수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는데 자기 자식이 아니고 형님의 자식으로 족보에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전혀 참 없는 것과 같은 존재로 하는 그런 법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레비트라고. 그런데 우리 오난이라는 둘째 아들이 형수님하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 이 자녀를 생산할 때 하나님이 기쁘지 않게 자녀를 생산하지 않고 불순종하자 하나님이 그를 직접 또 죽여버렸어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유다가 세 번째 아들까지 하나님이 죽이실까봐 두려워서 그는 사기 같은 묘한 거짓말을 해서 우리 며느리를 자기 집으로 보내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의롭게 살지 못했어요. 악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막내 하나도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 속에 있습니다. 세 번째, 유다는 거짓말이 입이 붙을 정도로 참 심하게 말하면 사기꾼 같은 그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11절 보니까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너희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처럼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이제 며느리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 다말이 그의 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셀라를 죽고자 하는 의도는 원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며느리를 내쫓아 버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또 다른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분리시켜서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거짓말입니다. 우리 유다는 거짓말에 능수능란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거짓말만 자를 뿐만 아니라 또 좀 더 나가서 이 가정이 사망의 저주를 받게 됐어요. 네 번째는 가정의 또 저주입니다. 12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세상에 아내를 죽었어요. 아들 둘도 죽더니 아내도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유다가 장례식을 치르고 참 위로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로 유다가 아내까지 죽어서 지방에 그냥 사망의 기운이 가득 찬 그 집안에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얼마 후에 장례식 치른 지 얼마 후에 아둘람이라는 곳에 있다가 거기서 님나라는 곳으로 갑니다. 한 7km 정도로 가는데 거기에 그냥 친구와 함께 가다가 보니까 길거리에 어떤 여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과 그냥 들어가서 또 동침을 합니다. 우리 유다라는 사람은 맘만 먹으면 자기 욕정만 바라면 누구든지 아무 때나 이렇게 성적인 범죄를 하는 도덕적으로 문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가 동침한 이 여인이 자기 며느리라는 것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자기가 돈이 없기 때문에 염소 한 마리가 그 당시에는 지정되어 있는데 염소 한 마리를 주지 못하고 그냥 담보물로 나는 자기 도장과 그 다음에 이 허리 띠와 그 다음에 지팡이를 주고 내가 다음에 이것을 염소 한 마리를 갖다 주겠다고 하고 우리 성매매를 마무리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자기가 염소 한 마리를 이제 갖고 주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직접 나서지 못하고 이 문제 해결을 자기가 하지 않냐고 체면은 차리고 자기 체면 때문에 그냥 또 자기 친구를 이용해가지고 아돌람이라는 친구를 보내서 그 염소 한 마리를 보내면서 자기 도장을 찾고자 하는데 이 창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됐어요. 뭐 또 돈도 벌었고 잘 됐다고 그러고 다 묻어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유다는 자기 자신에게는 엄청나게 너그럽고 자비롭지만 타인의 범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잔인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석 달 후에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며느리를 불러다가 여러분 이 며느리를 이 성적으로 문란한 이 도덕적으로 불륜을 저지른 이 며느리를 당장 불태워 죽이라고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데 다르게 죽을 수도 돼 불을 태워 죽이라는 그 당시에 가장 무서운 그런 형을 내게 됐습니다. 이때 질질질질 끌려가면서 그와 함께 동침해서 아이를 갖게 된 며느리 다말이 외칩니다. 다말에 대해서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우리 넘어갑니다. 다말은 그 당시에 크게 다말이 무슨 꾀를 내거나 그러면 문란한 그런 여인이 아니라 두 가지로 다말은 행동을 취하게 됐습니다. 첫째, 남편의 가문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 몰락하고 멸망한 남편의 후사를 구원하는 그런 의미로. 두 번째, 자기 시아버지가 유다인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 이렇게 4대째 내려오는 영광스러운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가문이 몰락하고 무너지는 것을 멸망을 보지 못하고 멸망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다말은 행동을 조치했습니다. 사실 좀 기이한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은 다말이 옳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유다가 질질질 끌려가면서 자기 그 이 여자가 불태워 죽기를 이제 딱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여인의 입에서 나옵니다. 이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다름 아닌 그 아버지를 밝히고 싶은데 그 아버지는 이 도장의 주인입니다. 지팡이의 주인입니다. 이 허리띠의 주인입니다. 라고 딱 했을 때에 유다는 순간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다의 선택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때 지금까지 자기가 인생을 살아온 것 같이 그렇게 난잡하고 거짓과 사기와 그렇게 이야 참 잘못 잔 악인의 모습으로 그때 그가 할 수가 있어요. 저 여인이 내 도장을 갖다가 위조해가지고 어디 남의 이름을 갖다가 거룩한 이름을 갖다가 파냐고 당장 불을 태우고 뼈다귀까지 그냥 갈아버리라 이렇게 해서 이 여자를 싹 죽여버리고 자기의 죄악을 묻어버리면 싹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유다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비참한 인생, 더러운 인생, 난잡한 인생으로 그의 인생을 종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이 공동체로부터 분열 분리돼서 그는 진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그는 음부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이 유다가 이 순간 자기의 도장과 네, 자기의 끈과 지팡이를 보는 순간 그 마음속에 내가 지금까지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하는데 내가 지금이라도 회개하여 내가 돌이켜야겠다는 그 마음속에 양심의 찔림을 받고 그가 회개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 여인이 나보다 옳도다. 내 며느리고 내가 세라 내 아들을 그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 여인이 행한 취한 행위는 그 나보다 옳도다. 우리 히브리 말로 제데카 밈 앤니. 제데카는 구약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공의롭다, 정의롭다, 의롭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 여인이 공의롭게 의롭게 행동했고 내가 불의한 자라고 회개하면서 즉각적으로 돌이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돌이킬 때에 이렇게 돌이킵니다. 첫째, 내가 잘못 죄인인데 첫째, 내가 이 막내 세라를 준다고 거짓말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두 번째, 길거리에 있는 여인을 창기로 여겨 나는 문란하게 동침한 그런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세 번째, 그는 이 사건의 임신 사건의 진위도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족장으로서 함부로 여인을 사형에 처했던 나는 잘못된 사람이요 잘못된 죄인입니다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부터 그 인생이 완전히 유턴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강하게 임하고 그는 존재론적인 혁명, ontological revolution, 존재론적으로 그가 혁명되고 영이 혁명되고 그가 도덕성이 혁명되고 그의 이 세계관이 완전히 혁명돼서 그가 하나님의 놀란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 그가 창작권을 회복하고 창작권을 얻어 우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인류 전 세계의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유다의 창작권을 받게 된 유다의 창작권이 오늘 여러분의 저와 장자권이 되시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다의 장자권 오늘 이 유다가 철저하게 회개하며 인생의 전환점을 갖게 된 이 회개의 그 포인트가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그러한 결정적인 그러한 이 기점을 마련했던 것을 보면서 오늘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지금까지 베트남에 오시고 또 베트남 오시기 전에도 우리가 이 요셉처럼 100점, 99점 그렇게 온전하게 거룩하게 살지는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우리의 거룩 속에 더러움이 있고 우리의 겸손 속에 교만이 있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진실 속에 거짓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얼굴을 들 수 없고 살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없는 그러한 우리가 죄인의 모습일지라도 오늘 사이공 한인교회 하나님의 귀한 남녀 백성들이여 회개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축하야 회개할지어다 회개하여 천국이 많은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할지어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 강력하게 역사해서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어떠한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느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말 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되는 성결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지어다. 유다가 변했습니다. 회개하니까 자기가 어저께 자아가 아니에요. 자기가 변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셨어서 우리 헬라어로 끼리에 엘리손 끼리에 엘리손 끼리에 엘리손 Lord have mercy on me Lord have mercy on me 끼리에 엘리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겨 변화시키며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회개하여 변화된 우리 유다가 어느 정도로 리더십이 회복됐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이제 신앙 공동체를 깨고 분열시켰던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 형제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오늘 축복합니다. 사이공 우리 한인연합교회 분열되고 쪼갰던 것이 회개를 통하여 다시 연합되시기를 주의 물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합되고 하나가 될지어다. What is the mark of the disciple of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표적이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사랑함으로 세상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그냥 이 고아원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고 어마어마한 선교 사업을 하고 그런 거대한 사업으로 우리가 세상에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결정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것이라, 너희가 하나가 되면 내 제자가 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불쌍히 여기고 형제의 죄를 다 사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합해서 여러분 이 장자권을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지어다. 이제 변화된 유다 이렇게 됩니다. 크가지 크게 여러 가지 그런 리더십이 보이나 두 가지만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장에 이제 요셉의 꿈 예언의 해석대로 꿈의 해석대로 기근이 왔습니다. 기근이 와서 전 세계에 있는 기근을 그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와서 이 요셉에게 음식을 식량을 구하는데 요셉의 꿈 그대로 우리 10명의 형님들이 다 자기에게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그들에게 자기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싶지만 그러나 요셉은 과연 자기를 팔아먹고 자기를 죽이고자 하고 자기를 핍박했던 그 형님들이 과거의 형님이 아닐까, 이분들이 우리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아버지를 또 괴롭히지 않을까, 내 동생 베냐민을 괴롭히지 않을까, 그 마음속에 우리 형님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는 테스트를 합니다. 첫 번째 테스트가 너희들은 스파이라. 그래서 그들을 잡아라고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어놓고 너희들이 스파이라 그러는데 너네들이 말한 그 베냐민이라는 막내가 있는데 막내를 데리고 오면 너희들이 스파이가 아닌 줄 내가 알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형들이 이제 야곱에게 와서 설득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이 녀석들아 왜 베냐민이 있다 그래가지고 또 우리 베냐민을 잡아가려 하느냐. 아버지 그 사람이 우리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꼬치꼬치 아버지 안녕하시냐, 너네 동생은 있냐. 그래서 우리가 그분 대답하다가 베냐민을 얘기했는데 아버지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굶어 죽습니다 할 때에 그때 장자 루벤이 리더십을 가지고 가족을 살린 것이 아니라 야곱을 설득한 건 유다가 나서게 됐습니다. 43장 8절입니다 저 아이를 나와 보내시면 우리가 곧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버지를 봉양하고 아버지를 생명을 돌아보고 동생들과 형제들과 조카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완전히 변화된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도 안 보내니까 아버지 내 몸을 담보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나를 죽이십시오. 내가 생명을 걸고 우리 동생을 반드시 데려오겠다고 그 말에 아버지가 감동을 받고 우리 베냐민을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영원히 죄를 짓겠다고 그렇게 강력히 아버지를 설득할 때 아버지는 그에게 우리 베냐민을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면 아무리 여러분과 제가 과거에 잔인했을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여 돌이키면 성령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여러분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가족도 버리고 그렇게 자기 책임도 막 선지자처럼 버렸을지라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이 우리 속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품이 변하여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든 것을 맡을 만한 책임적인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야곱은 유다는 책임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또 하나의 신뢰는 두 번째로 우리 요셉이 거기에서도 굉장히 감동받고 사람들을 물리우고 자기가 어두운 데다가 간절히 울었지만 한 번 더 우리 형님들을 테스트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 베냐민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베냐민과 우리 형님들을 다 돌려보낸 다음에 자기가 평상시에 아주 사랑하는 은잔을 베냐민의 이 쌀자루 속에 집어넣고 군대를 풀어서 그들을 다 체포해서 왔습니다. 체포해서 와서 가는데 너희들은 내 물건을 도둑질했다. 내가 이 은잔을 얼마나 아끼는지 아느냐? 내가 이 은잔으로 얼마나 신탁 하나님의 뜻을 묻는지 네가 아느냐?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유다가 우리는 도둑질 안 했습니다. 우리 이 자루들을 다 살펴보십시오. 그랬는데 하나 둘씩 풀어보니까 세상에 베냐민 자루에서 이 은잔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이 은잔이 나오자 즉각적으로 누가 또 집단이 중보 회개를 하냐면은 유다가 회개를 합니다. 4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였으니. 여러분, 20년 정도 전에 과거의 죄가 이렇게 적발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적발했다. 우리가 요셉을 팔아먹었고 우리가 요셉에게 그렇게 잔인하게 한 것을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죄를 회개하라고 징계하신다. 자기들이 회개하지 못했던 20년 전의 죄악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과거에 1년 전이건 10년 전이건 언제든지 간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지적하실 때에 여러분 절대 그 마음을 닫지 마시고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이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여므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4장 30절입니다. 이렇게 유다가 요셉에게 엎드려 빌면서 총리시여 이 아이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다치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이 아이가 같이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심장병 걸려 죽습니다. 그러니 베냐민을 잃으면 아버지가 슬픔에 살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이니 이 아버지를 위해서 이 아이의 아버지를 위해서 이 아이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대신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의 노예로 있겠나이다. 그렇게 유다가 또 리더십을 발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아버지를 염려하고 효심이 극심한 효자로서 또 형님들과 동생들을 살피는 그러한 귀한 형제의 애로서 그 앞에 보이는 것을 보고 우리 요셉은 더 이상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형님들이 변했구나. 형님들이 옛날 형님들이 아니야. 그렇게 사악했던 그러한 사기꾼 형님들, 그렇게 더러운 형님들이 아니야. 형님들이 우리 아버지에게 효하는구나. 형님들이 서로서로 돌보고 사랑의 공동체가 됐구나. 이런 귀한 사랑의 공동체를 내가 더 이상 테스트할 수는 없지 하면서 우리 동생을 풀어달라 그러면서 자기 생명을 담보해달라는 유다 앞에 우리 요셉은 방성대곡을 하며 형님들에게 형님 내가 요셉입니다. 형님이 팔아먹은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름을 부르며 우리 눈물로 그들을 맞이할 때에 그가 얼마나 울었던지 그의 눈물 우는 소리가 저 궁정 바로의 궁까지 들려서 잔치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유다가 과거에 그렇게 자녀 교육도 실패하고 가정에 저주가 있고 신앙 공동체를 균열시키고 네, 그가 음란하게 살고 마음대로 살고 책임감 없이 인생을 함부로 살았던 그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하여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살리는 위력적인 그런 놀라운 장자권을 얻게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도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 유다의 모습을 과거 유다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늘나라의 장자권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 인생 전반부는 함부로 살았으나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존재론적인 혁명을 일으켜 리더십을 그러한 창작권을 얻은 인물들로 성경은 이 역사는 가득 차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인물은 예수님을 부인할 정도 아니라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할 정도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는데 그가 통렬하게 회개하고 가련도다는 회개하지 않고 자살하고 죽었으나 그는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서 한번 외침에 3천명 한번 외침에 5천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위력적인 사도가 된 베드로의 회개 여러분과 저의 회개가 되시길 처음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사의 1500년 전에 어거스틴이라는 그런 인물이 18살 때 사생아를 낳고 우리 동생을 뵌 우리 어머니의 배를 발길질하고 너무너무너무 형편없이 살았던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니 1500년 기독교를 살릴 수 있는 위력적인 영성가며 성자며 신학자로 변화시킨 어거스틴의 회개가 여러분과 저의 회개가 될지어다. 성 프란시스코도 여러분 헌터없이 살았어요. 우리 화류계에서 너무너무 사치스럽게 화려하게 그런 난잡하게 살다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개하고 통렬하게 하나님의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짓기 시작하며 지금 성 프란시스코는 8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성 프란시스의 그 거룩한 삶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영향력이 지금도 미쳐서 전 세계 현재 지금 성 프란시스의 사역을 인하여 풀타임으로 전임 사역자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150만 명이 넘어갑니다. 우리 기도의 아버지 조지 밀러라는 기도의 아버지 고아의 아버지라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깡패하고 놀았고 난잡한 생활을 했고 그가 어머니 아버지의 물건을 훔치며 도둑질을 일삼았던 그 사악한 자가 회개하여 돌이켜 세계의 고아의 아버지며 기도의 교수가 된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사람으로서 저는 조지 부시, 그 아들 부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분을 여러 번 뵙고 또 그분에서 기도도 많이 했고 하는 일에 도움도 했고 해서 그분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상세하게 백악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40살까지 별명이 쓰레기였습니다. 그는 술에 쩔었고 마약에 눈이 벌겠고 그는 진짜 너무너무 문란하게 살아서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여인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던 인생 쓰레기였습니다. 그가 사업에 손대는 것마다 망했어요. 그는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했고 진짜 우리 대통령의 아들로서 아니면 에피스코포 그 다음에 장로교 성공의 교회는 어릴 때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교회를 다녔으나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는 진짜 비참한 인생을 살면서 술에 쩔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치면서 큰 십자가로 세계에 이렇게 다니시는 아서 블레서라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고 우리 부시가 살던 그 텍사스 동네 부시를 찾아갑니다. 부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된다고. 아, 나 교회 다닙니다. 자네가 지금 교회 다니는 거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명목상으로 교회 다니는 거야. 교회만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뜰을 맞아서는 안 돼. 미국에서는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교회 왔다가 집에 가는 사람을 벤치 워머 그럽니다. 벤치 워머. 벤치가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의자 있잖아요. 의자를 이렇게 한 시간 동안 뜨뜻하게 하기 전에 가는 벤치 워머. 선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을 예수님 만났나?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내가 자네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했고 하나님이 자네에게 가라 그래서 내가 왔다고. 그러면서 부치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부시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회개에 들어가는데 얼마 동안 회개했냐? 2년 동안 다른 것도 안 하고 회개와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성경을 철저하게 외워서 딸딸딸딸딸 성경을 외웠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기가 후에 경제부 장관으로 임명했던 이반스와 함께 술집에 갔어요. 그래서 술집 아주머니가 아주머니 우리 내일부터 우리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나? 우리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주신 그 기쁨과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자네 교회 어릴 때부터 다니잖아. 제가 명목상의 신자였고 내가 예수님을 정통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머니 내일부터 우리가 술집에 안 나와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술을 끊고 마약을 끊고 그가 음란을 끊고 다 끊고 그가 2년 동안 성경 공부하며 걸어다니는 성경이 됐습니다. 이제 그가 놀라운 것은 이제부터 예수를 믿고 그렇게 변화가 돼서 하나님이 그에게 장자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가 첫 번째 석유 사업에 손을 대는데 상상을 초래하게 수십 배의 흑자를 보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우리 박찬호 선수가 볼을 던졌던 우리 텍사스 레인저를 인수해서 그다음에 그 야구장을 가장 미국에서 좋은 야구장으로 또 우리 텍사스 사람들의 자부심을 다시 한번 부활시키는 역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빌리 그레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부시에게 안수해 주라는 그러한 우리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시를 데리고 버지니아 비치에 우리 해변에서 둘이 이렇게 맨발로 걸으면서 부시 자네는 지금까지 형편없는 인생을 살았으나 하나님이 자네를 부르고 있다네. 하나님이 자네를 이 땅의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이 미국을 다시 한번 강성대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으라고. 아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합니까? 하나님 뜻은 일단 안수를 받으라고. 그래서 무릎을 꿇키우고 안수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부시를 이 부시를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 해달라고 합니다. 그가 안수를 받고 주지사에 출마했는데 그때 조지 부시가 주지사로 출마할 때 이 텍사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나가는 개도 소도 웃겠다. 뭐 돈 좀 벌더니 이제는 뭐 정기 들어온다고 아버지 얼굴에 또 먹칠을 하려고 그러나고 그렇게 부시를 흉봤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주지사 이 사람하고 이렇게 정적인 분은 아주 노련한 그런 정치관인데 세상에 부시가 등장했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차이로 주지사에 딱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또 대통령 됐어요. 대통령 했을 때 뭐 굉장한 그런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물론 부시도 욕을 먹게 됐어요. 왜냐하면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 그래서 이라크를 침략했으나 그러나 우리 없다 그래가지고 거짓말로 그렇게 석유 때문에 침공했다는 그런 욕을 먹었으나 올해 들어와서 IS 이슬람 스테이트가 하는 거 보니까 생화학 무기도 있고 대량 학살 무기가 이라크에 있는 것을 알게 돼서 그다음 지금까지 몇 년 동안에 오해가 다 풀게 되고, 부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받은 게 있어요. 미군의 조기 이 빠지는 걸 뭐라 그러죠? 군인이 철군, 미군이 조기 철군하면 우리 이라크의 안보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여기 무정부 상태가 되면 이라크가 굉장히 위기에 몰릴 것이라고 분명히 예견했어요. 그래서 선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이라크가 상상을 초월하는 무정부 상태로 지금 이 지역마다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부시는 이 형편없는 인생을 살았으나 그러나 회개하여 장자권을 얻고 예수 믿고 그의 정치 연설에 반 정도가 막 성경 말씀이 나와서 우리 그 밑에 있는 스태프들이 이렇게 부시에게 청구했습니다. 각하가 목사님이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입만 열면 성경을 얘기하시는데 성경을 좀 삼가해 주십시오. 그런데 오히려 힐러리 여사도 여러분 제가 뵀는데 힐러리 여사는 오히려 여러분 우리 민주당이 저 머리가 나쁜, 여러분 부시는 어느 정도 머리가 나쁘냐면은 특정 영어 발음을 못합니다. 발음 못해요. 그래서 특정 영어 발음을 못하기 때문에 그 발음을 교정하는 교정 가정교사까지 백악관에 있어요. 그래서 바보 부시, 무식한 부시, 그게 별명입니다만 여러분 이렇게 무식한 부시가 완전히 공화당에 압승을 하고 우리가 민주당의 저 앞에 꼼짝 못하는 것은 저 부시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오늘부터 내가 이 시간에 당수로서 여러분에게 명령하는데 여러분 연설에 반드시 성경 말씀을 인용할 것. 그렇게 미국의 정계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축복합니다. 이렇게 쓰레기 같은 부시를 변화시켜서 참 세계 최 권력자로 장자권을 주어 세계를 이끌어가게 만드신 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될저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2, 3분 동안 49장 8절부터 야곱이 예언적으로 유다에게 준 이 장자권의 실체 7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서 유다같이 우리도 회개하면 사이공 한인연합교회가 장자권을 회복하여, 우리 다 같이 아멘, 장자권을 회복하여 할렐루야, 우리 호치민과 베트남과 인도차네반도 살리는 생쇄강이 될 줄 믿습니다. 7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다 이걸 아멘으로 다 속으로 받으세요. 첫 번째 8절, 너는 너의 형제의 찬송이 되리라. 이는 유다로 인하여 형제들이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이 이 형제, 여기 한인교회들과 베트남 현지교회들과 우리 인도 이 베트남에서 여러분 자랑거리가 되는 교회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명예권. 두 번째,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전쟁의 승리를 보장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오늘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회개함으로 하늘의 승리권을 받을 저다. 세 번째는 너희 아비의 아들들이 너희 앞에 절을 할 것이라. 여러분, 하늘의 명성을 얻는 그러한 지도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구절, 유다는 사자 새끼도라, 새 새끼로다. 가 사자는 동물 세계의 절대 강자인데 이 절대적인 하늘의 영권, 물권, 인권을 받는 놀라운 강자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지어다. 우리 크게 아멘. 다섯 번째,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홀은 옛날에 임금님이 이 지팡이 같이 잡고 있는 임금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리더십을 갖게 될 것이라. 왕권입니다. 오늘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이 장자권의 한 지파인 하늘의 왕권이 여러분에게 말쳐다. 우리 크게 아멘하세요. 영권이 말쳐다, 물권이 말쳐다, 사람을 살리는 인권이 임할 저다. 아멘. 여섯 번째로,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국가적인 존재로 세계적인 존재로 번성해 나가는 그런 놀라운 리더십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베트남과 인도차이나와 세계에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지구촌적인 리더십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저다. 마지막으로는 그의 낙인을 포도나무에 매며, 즉 포도나무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여러분 이 야곱의 예언 중에 우리 이 유다가 유다 지파에서 이 포도나무 예수 메시아가 나온다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메시아 예수님의 눈동자가 푸른색이 아니라 고동색이라는 예언까지 야곱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고난을 받게 되는데 오늘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장자권을 받아 유다의 장자권을 받아 오늘 여러분 제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에 완전히 접목돼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삶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주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30명, 60명, 100명, 1000명만 명을 여러분 감화감동시켜주는 위력적인 메시아의 권세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지어다. 이렇게 인생 전반부를 비참하고 그렇게 쓰레기같이 살았던 유다가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어 장자권을 받아 거의 4천년 동안 장자권의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그로부터 나온 것 같이 이 유다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이공 한인연합교회요 오늘 여러분 장자권을 회복할지어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 장자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통렬하게 회개합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다의 장자권의 말씀을 우리 사이공 한인연합교회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았사오나 오늘 마음과 정성과 뜻과 심령을 다하여 통렬하게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회복시키시사 장자권을 회복시키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했사옵나이다.